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3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단비가 내렸어요. 예, 네, 비가 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 좀 또 그쳤어요. 그러게요. 해가 쨍쨍 내리지 했는데 어우, 비가 너무 반가웠는데. 습도가 높아지니까 좀 이게 좀 덥네요. 홍비 씨는 뭐 모내기 하셨다면서요? 네, 아침에 저 이제 모내기 철이라서 모내기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올라왔어요. 네, 금수원 안에서 모내기 한 네, 거죠? 네, 맞아요. 아, 비를 맞으면서? 네, 비를 조금 맞아서 좀 옷이 축축한데 네, 해가 나왔네요.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또 이것도 기분 좋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 방금 전에 또 연락 받았는데 네. 그쪽에 또 비 온다 하더라고요. 녹차 이제 또 간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작업을 쉽지는 않겠어요. 저희가 이 비에 이 꽃의 여왕인 장미가 다 져버리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해가 쨍쨍 내리쬐입니다. 오를 장식한 빨간 장미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브라질 장미님이요? 아, 그런가 또? 그게 생각나시네. 아, 브라질의 장미님 잘 계시나요? 포르투갈어로? 뚜두봉? 뚜두봉? 예, 잘 계시죠? 그리고 LA에 사시는 96세 자매님 할머님 건강하시죠?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네요. 우리 또 태국의 젊은 부부 김 자매님 부부 잘 계시죠? 또 어디로 가볼까요? 독일. 독일에는 우리 박형제님. 아, 박형제님, 있죠? 박형제 보고 싶습니다. 잘 지내시죠? 여기는 금손입니다. 아, 네. 캐나다는 인사 안 합니까? 아, 캐나다요? 네, 우리 유자매님. 아, 유자매님. 얼마 전에 뵀어요. 얼마 전에 금손에서 봤습니다. 어제 출국하셨어요.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3일 됐나요, 만난 지? 예, 요새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저 멀리 태양이 이글거리는 남쪽에 다녀왔어요. 홍기 씨는? 제가 못 갔죠.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처음으로 구원파 아닌 분을 게스트로 모셨는데 반응이 좀 있었어요? 뭐 저는 아직 특별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3일이라 게시판에 글을 보니까 예, 예. 반응이 좀 꽤 있더라고요. 네, 후기가 몇 개 올라왔거든요. 개인적인 그런 감상들이나 이런 건 있는데 아직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아직 듣지 못해가고 조금 오늘 정도 들으면 사실 사람 만나면서 얘기를 좀 더 들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오늘 듣고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뭐 다른 분들 들으신 거 있으시면 태종 씨가 없다고 하니까 아, 그럼 진짜 불편해집니다. 진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일부 시간에 급 마무리를 했잖아요. 정말 반가운 두 분. 네. 이렇게 다섯 분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뒤쪽에서 보고 있는데. 좋았어요. 예. 그 올라오신 분들도 막 눈물 글썽이시던데요. 네. 저 내용은 별로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다섯 분의 모습, 그 그림 자체가 예. 1년 만이잖아요. 네, 맞아요. 1년 만에 그렇게 다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어우, 뭉클하대. 네.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 많아도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무슨 사건들이었고 왜냐면 그 시간도 안 보내도 되는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보내고 온 건데도 밖에서 또 떠들어대는 건 뭐 뭐가 얘기가 돼갖고 가명이 됐느니 이딴 소리 들으면 좀 화가 좀 나죠. 왜냐면 그 시간도 안 보내도 되는 법 항목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따져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올까 봐 좀 그렇죠. 저희는 그 다섯 분 모여 계시는 건 보고 있으면 또 여러 생각 듭니다. 예, 예. 아무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핫한 뉴스가 뜨고 있어요. 홍비 씨, 메르스라고 들어봤어요? 아, 제가 이제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만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발원지가 한국이 아니냐, 조심해라.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못 보고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근데 원래 발원지는 중동 쪽 아닌가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네. 그래서 메르스라고 그러던 것 같은데. 사우디나 이쪽에 더 많이 퍼진 걸로 얘기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급격히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계속 뜨는데, 아우 조금 무서워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모임에서 혹시 메르스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하는지 얘기가 나온지 있는지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의사 선생님들께서 좀 나오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왠지 태종 씨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우리 태종 씨 모르는 게 없는. 태종 씨 메르스 갑자기 우리 불안해지네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선 기본적으로요, 어떤 병균이나 어떤 세균이 오더라도 우리 면역력이 기본적으로 강하면 그 문제가 없거든요. 아 이것도 면역이 약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이 굉장히 그 놀라운 방어력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피가 정상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물리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우리 모임에서 나온 제품들, 예를 들면 은하수라든지, 그게 그 은용액 말하는 거죠? 네, 은용액 콜로이드 용액이죠. 은용액 스프레이. 이제 이런 게 거의 굉장히 많은 세균들을 이제 죽여주는데, 특징이 여태까지 실험을 해봤는데 내성균을 키우질 않아요. 보통 항생제는 내성이 생겨서 자꾸 쓰면 다른 변종이 생겨서 안 듣는 게 생기는데, 이 은하수는 여태까지 그런 게 이제 보고가 되질 않아서 자주 써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입니까? 바이러스니까요. 이 세균하고 조금 다르고 감기처럼 굉장히 좀 작은 거라서 이 전염력이 좀 크다고 그래요. 어이 모를 줄 알고 질문했는데 알아버리네.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에 기온차가 심한데 이때 환절기에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사스랑 비교할 정도면 꽤 큰 거라서 좀 사람 많이 모인 곳은 조금 피하고 그리고 꼭 손도 자주 씻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언더클리어나 넥클리어를 자주 해주시면 면역력이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면역체계가 거의 대부분 80%가 이 장에 몰려있답니다. 근데 그쪽이 이제 균이 다 빠져나가면 그 면역력으로 다른 데를 이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럴 때 정말 불러보고 싶습니다. 생활 속의 10분 운동 박팀장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들었는데 메르스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부분에 우리 모임에서 하고 있는 넥클리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장하실 수 있나요? 아 보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넥클리어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면역력 이야기를 하셨는데 면역력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장하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열인 것 같습니다. 열. 아, 열? 예. 근데 체온. 우리 그 몸에 직접적으로 열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나요? 내 몸 안에 열을 넣는 방법. 운동하게 하면 열 나잖아요. 예예. 운동을 해도 열이 나긴 하는데 몸 속에 열을 직접 넣어주는 방법은 따뜻한 물을 우리가 넥클리어를 통해서 직접 넣어주기 때문에 그게 가장 직접적이고 이렇게 그렇죠. 바로 효과가 빠른 방법이겠네요. 밖에서 아무리 따뜻하게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장을 통해서 38도나 39도의 온도를 해주게 되면 장 주위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를 장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가요?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이 이제 균이 대장 안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80%가 면역력의 80%가 대장하고 관련됐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래서 대장이 깨끗해지면 이제 그 면역력이 좋아져서 실질적으로 이 백혈구 활동을 여러 군데에서 할 수가 있는데 장 안에 균이 많으면 다 거기에서 몰려 있게 되죠.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일단은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 같고 또 열을 직접 넣어주니까 몸에 이제 피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이런 면역력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클리어 이제 하실 때 최대한 그 온도를 지금은 이제 37도에서 39도까지 이렇게 온도가 되어 있는데 39도 정도로 올려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8도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게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없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9도 이상을 넣으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암 환자분들이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 온도를 좀 더 올려서 하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온도를 높이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39도까지 하면 자기 체온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훨씬 이제 도움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높이면 단백질 변형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예,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처음에는 39도 온도, 그러니까 9도가 좀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 들지만 이제 40도를 올리거나 41도를 올리더라도 그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점 온도를 더 올려가지고 넣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곱창되겠네요. 예, 예. 익어버릴 수 있기 네, 때문에 익어가지고. 절대로 온도를 추가로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개중에는 온도를 추가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클리어 기계가 40도가 되면 경보음이 울려요. 네, 39도가 넘으면 삐삐 계속 울리게 그러니까 그 삐삐 거리지 않게 넣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곱창됩니다. 온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장 운동도 중요하잖아요. 배돌리기. 그렇죠. 그래서 네클리어 할 때 제일 네클리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내장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배돌리기인데 한번 같이 좀 해볼까요? 배 좀 돌리자고요? 예예예. 예, 예. 예, 배돌리기 좀 드러내고 돌리는 건 아니죠?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배돌리기는 위에서 아래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또 아래에서 위로 돌리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그 차 타고 집에서 오면서 계속 배를 한 1000번 가까이 돌리고 와서. 1000번이요? 1000번. 예, 예. 배 돌리기를 한번 같이 먼저 30개만 해보겠습니다. 30개를 위에서 아래로 15개, 아래에서 위로 15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이 팍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빨라요. 여섯, 태종 씨는 일곱,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안 된다. 15. 이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밑에서 위로. 반대로 안 되는데. 밑에서 위로 하는 게 잘 되면요, 배출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이 안 되더라도 아래에서 위로도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이태정 씨 좀 된다. 이 방향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땀 나지 않으세요? 이걸 어떻게 1000개를 했습니까? 힘들어. 힘드네. 많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30개 정도 하고 조금 잠깐 쉬었다가 뭐 아래에서 위로 30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시간 텀을 두고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꾸준히 하면 한 1000개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1000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운전을 하든지 어디 앉아있든지 시간이 되면 장을 좀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주면 몸에 열도 놔주고 이제 장 안에 혈액순환을 잘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메리스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일단은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운동들을 좀 생활에서 더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고 네클리어를 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건강식품들도 면역력에 도움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걸 잘 섭취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 모임 안에서는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몸에 열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예. 예. 혹시 박팀장님 아직도 내복? 아예 입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더우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는 못 하더라도 주무실 때는 반드시 따뜻하게 내복을 입고 목도 워머를 좀 하고. 지금도 워머 하십니까? 예예. 모자를 쓰고 모자까지 쓰고. 예, 예. 이렇게 양말도 신으시잖아요. 주무시면 아마 메리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씨는 지금 양말 꼬매서 신고 있습니까? 양말 꼬매는 건 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 이제 애들한테 애들한테 꼬매고 본인은 저는 양말은 벗고 잡니다. 모자는 쓰십니까? 잘 때는 모자 안 쓰고 이불은 꼭 덮고 잡니다. 이불만 따뜻하게 내복 입고. 우리 건강 생각하시는 홍비 씨는? 아, 저는 잠은 좀 따뜻하게 자는 편이에요. 항상 365일 이렇게 장판이 필요해요. 저는 뜨겁게 그렇게 자요. 장판에서 따뜻하게 자는 것도 괜찮죠? 예, 근데 너무 온도를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들었습니다. 체온 유지식으로 내복이 제일 좋은 거다. 그러니까 매트를 매트에서 자도 되는데 너무 온도를 높게 하게 되면 이불을 차게 되고 이제 더우니까 그 더 이렇게 그 이불이라든지 뭘 따뜻하게 안 입고 자는 거죠. 그래서 온도는 적당한 온도로 한 40도 정도로 하고 이제 목도리 목 워머라든지 양말이라든지 내복을 입고 자는 게 이불도 차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내복이 없는데. 아, 지금 장만하셔야겠네요. 예, 지금까지 생활 속의 10분 운동 박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글을 많이 올려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게시판에 좀 글들이 많이 올라왔나요, 홍비 씨? 네, 그 지난주보다는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아, 이번 주 사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당첨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청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입니다. 물빛사랑님. 물빛사랑님 축하드립니다. 예, 두 번째 당첨자는요. 탱글님이세요. 탱글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이 두 분께는 무리암닌 혼합음료 뉴글라스에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비밀글로요. 성함하고 연락처, 주소 이걸 꼭 이제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국내에 계신 분의 연락처를 주시면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면 꼭 받았다고 또 글 좀 남겨주십시오. 궁금합니다. 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의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물빛사랑님의 제목이 조금 길어요.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훤히 드러나 있고 어느 때보다 빛을 바라고 있는데 라는 제목이고요. 오, 그리 의미심장하네. 그러게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방송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는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작정하고 모함하려는 무리,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미 보여주신 진실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훤히 드러나 있고 어느 때보다도 빛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찾는 사람들, 보고도 감각 없이 무지한 사람들, 스스로 높아져 마음을 닫은 사람들,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와 같이 자기 소리를 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소리로. 아헨님, 한결같이 아이처럼 살다 가신 분,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모습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힘이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길을 걷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잔송가 당첨자는 없나요, 이번 주는? 네, 이번 주는 아무도 글을 안 올리셨구나. 한 분만 올리셨어도. 그러게요. 심층수 워러인 워러 보내주실 수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모임 역사 시리즈가 이어갑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궁금하시죠? 제가 매주 설교가 끝나면 만나시는 분입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용하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어요. 태용 씨, 그렇지 않나요? 뭐 오라 그러면 얼른 올 텐데 왜 이렇게 어려웠어요? 저희가 너무 늦었죠. 저 선생님께서 이 방송국에서도 제작도 하셨고 아나운서도 하셨던 것 같던데 저희 팟캐스트 방송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송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서. 아, 저희는 아마추어가 모여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아유, 한 건데. 그래도 참 이 우리가 방송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 거기 방송을 놓아주고 떠난 이후에 하고 싶었고 그걸 항상 회장님이 제일 원했어요. 아.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 LA에서 어떤 방송국이 났다는 거예요. 아, 상업방송국이었는데 그래서 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LA를 갔었어요. 가니까 진짜로 있더라고. 방송국이 있는데 뭐 항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송신소도 있고 뭐 어쨌든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방송국이었는데 얼마 값까지 다 알아가지고 왔죠. 그런데 막상 이상하게 그 값이 조금 버거웠고 그래서 성사는 안 됐습니다. 아, 그렇게 원하셨던 방송을 저희가 그냥 지하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하방송이라고? 당당한 방송인데. 홍규 씨, 우리 이용하 선생님 이렇게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배웠어요. 저의 구역이기도 하시고 제가 취미가 아, 취미가 같아요? 예, 클라리넷을 하시거든요. 아~ 선생님 클라리넷 하세요? 예전에는 가끔 그런데 같이 했었는데 그 한 1년 훨씬 이상 일체 그 헐 맛이 나야지. 아, 세월호 때문에 그래서 중단하고 아주 오래간 만에 그걸 부르니까 소리가 안 나. 그 사이에 나이도 들었지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런데 소리가 잘 안 나고 입술이 잘할 거야, 그죠? 근데 예전에는 되게 만나서 같이 그래가지고 잘 부르셨습니까? 네, 뭐 조금 이제 막 그 식으로 나갔더라면은 또 레슨을 항상 레슨 받아야 돼요. 레슨을 더 받았어야 될 거고 아주 그 레슨 잘 해주시는 선생님도 어려웠고 막 레슨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고 그래가지고 중간에다가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내 나이 핑계 대고 아, 이 나이에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중단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지금 유도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유도도 하다가 이제 그래서 중단을 했는데 그거는 끄는 뭐 약하게 하면 되니까. 예, 가끔 오시거든요. 저 그래서 도장이. 같이 했었죠. 유도는 몇 단이십니까 지금? 뭐 단은 좀 뭐 창피하지만 그래도 3단까지는 했어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예, 창피한 3단이라. 태권도 3단, 태권도도 유도 3단, 3단 합이 6단. 그리고 우리 집에 우리 할머니도 태권도 3단에서 합이 9단이요. 우리 집에. 누가 잘못 들어오면 혼나지. 놀라우신 게 젊은 시절에 하신 게 아니에요. 최근에. 네, 최근에 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모릅니다. 저... 70대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럼 70대 넘었는데 난 그걸 내가 나 자찬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격려해 준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아, 회장님. 격려해 주신 분이 있어서 난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날 적마다 시작했느냐고 자꾸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로 시작한 것이 그렇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용하 선생님 모시면 얘기야. 우리 그 구원파 교회의 역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게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 구원파 역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궁금 많이 하시죠? 네. 저희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선생님께서 답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구원파를 어떻게 만나신 거죠? 난 본래 침례교인이었거든요. 네. 일반 침례교인이었는데 그리고 또 그 침례교회는 상당히 그 전혀 복음과 무관하지 않게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노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노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내가 20대 때 80이 가까이 된 노인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 나중에서야 구원 받으신 분이로구나 생각을 했죠. 뭐냐면은 원산적, 네, 북한에. 옛날에 네네. 북한 원산 쪽에서 캐나다 선교사 팬위크라고 하는 팬위크라고 하는 네, 어디 조서까지도 봤어요. 팬위크의 조서를 봤는데 팬위크라고 하는 분한테서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팬위크 선교사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 자기는 18살 때 구원 받았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것만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 못해서 내 교회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대학 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분한테 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 난 그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그분에게서 구원의 영향은 하나도 받은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구원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연결됐느냐고. 근데 특이한 것은 대체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모임을 만나고 또 우리 회장님도 만나고 뭐 권목사님도 만나고 또 소위 이제 전도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전도를 듣고 구원받았지만은 난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방송국회를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극동 방송 인천에 있었던 인천에 있던 네. 그때 국제 복음 방송이라고 그랬죠. 그 극동 방송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팀 선교부라고 해가지고 팀은 어떤 팀을 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The Evangelical Alliance Mission 해가지고 TEAM 선교사인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연합체예요. 네. 미국의 복음주의자 연합체고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가지고는 기독교 사업을 했어요. 그 기독교 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면 제일 우리하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방송국. 네. 그 방송국은 그냥 방송국이 아니라 공산 지역을 향한 방송이에요. 네. 공산 그러니까 공산 지역이라고 하면 북한 첫째. 그래서 그렇죠? 인천에서 북쪽으로. 북쪽으로. 북한하고 중국하고 네. 러시아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영어 그리고 이제 북한이니까 한국어는 자연히 예. 그런데 중국에서도 어쩌다가 간접적으로 해서 편지 받은 적이 있고 러시아하고는 연락이 됐고 그때 러시아 담당 방송 그 책임자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원래 러시아 출신 소련 그 당시 소련인데 소련 출신 그 선교사님의 한 분 계셔가지고 그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은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도 중공이죠. 네, 네. 그때도 그런 연락이 있었는데 북한하고는 전혀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그 대신에 덕본 것은 남한에 있는 그 우리들이 덮본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서 전파를 쌓는데 그게 남북으로 이렇게 전파가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중파니까 안테나가 굉장히 100여 미터나 되는 높은 안테나가 인천 그 논현동이라고 하는 곳에 안테나가 있어요. 그거는 논바닥이기 때문에 벌판이야 산이 없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높이 있으면은 거기서 남북 지향으로 방송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천의 남쪽으로 충청도 전라남북 또 그렇지, 제주도까지 나가는 그렇지, 거네요. 근데 아마 우리 모임 사람들도 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에서 우리 식구들이 많은가 그쪽으로 궁금했었습니다 한테.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설명을 해주면 그러냐고 넘어가. 그런데 나는 잘 알지. 그때 남북으로 지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 청취자 수양회를 한다 그러면 방송 아나운서는 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좀 그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 몇 분들이 곤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곤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거든요. 연합회 집회, 기독교 연합회 집회. 그럴 정도로 기독교 일반 기독교에서 곤 목사님 대환영이었어요. 네. 지금까지 전혀 뭐 구원파는 근처도 안 갔고. 그러면 다시 그 곤 목사님 이야기를 해보죠. 방송국에 선생님께서 들어가셨고 그렇지. 그때 곤 목사님 계셨었습니까? 내가 먼저 들어갔지. 예. 내가 먼저 들어가서 1년 반 후에 내가 거기서 권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비로소 내가 권 목사님을 만난 거야. 그럼 그때 구원 받으신 상태? 아니고 구원 받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몇 개월 지난 다음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혼자 특별히 그 방송이 조그만 방송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책에 있게 방송 교육을 받지 않고 나 혼자 독수벌 해서 방송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저 방송 아나운싱 하는 것도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아주 유명한 뉴스 아나운서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지금 아주 같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인데 그 친구가 동아방송에서 뉴스 12시 뉴스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였는데 목소리도 좋고 뭐 어쨌든 좋은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가 유명한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찾아가가지고 나 이래서 방송을 하게 됐다 그러더니 네가 그러면서 그래서 너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그때 마침 지가 어디 그 방송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를 자기 나간대요. 잘 됐다 그러면 거기서 배우자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발음 연습 그다음에 그 특히 한국어 그 발음에 다른 게 아니에요. 난 항상 그 방송하는 사람들, 유명한 소위 아나운서라는 사람들도 발음이 너무 엉터리라 돼가지고 내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그런 발음 교육을 정확하게 배웠어요. 그리고 뭐 또 뭐 언어에 관해서야 뭐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을 이제 그럭저럭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우리 방송은 아나운서, 내가 직업의 아나운서가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을 맡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을 해야 돼요. 아, 제작에서부터. 예, 제작부터. 아. 심지어는 나중에 이거 이 마이크 그다음에 이제 녹음하는 것까지. 1인 방송이었거든요. 예.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다음에 턴테이블 옆에 있어요. 네. LP거든요. 그 이제 음악도 틀고 아, 그러면은 다음에 틀고? 그럼 찬성과 무슨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 딱 이제 이건 돌아가야 무거워요. 턴테이블이 예. 그러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거 디스크를 붙잡고 있어. 바늘 예, 이렇게. 바늘을 붙잡고 있어요. 아니 바늘 붙잡는 거 아니라 저 바늘들도 거기 이렇게 네. 있고 네. 그 턴테이블에서 턴테이블은 돌아가지만은 판은 못 돌아가게. 판을 못 돌아가게. 그래서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당 놔요. 그러면. 아주 원시적이지만은 정확해요. 네. 그 시작이 이게 잘못 물리면 으윽 하고 노래가 들어갔겠네요. 안 그래. 안 그래. 이 턴테이블이 그 상당히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하게 돌아가요. 꼼꼼한 붙잡고 탁 넣으면 딱 돌아가. 그렇게 하면은 전혀 뭐 처음에는 저 엔지니어가 저 창 고쪽에 창 너머에 엔지니어가 있었기 때문에 큐를 주면 이제 이렇게 방송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혼자 턴테이블도 돌리고 또 테이프도 그때 릴 테이프니까 네. 릴 테이프도 해가지고 그 릴 테이프는 누르면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고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점을 맞추죠. 아 이거 자꾸 딴 데로 네. 돌아가도 아니, 미안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이게 몇 년도 일이죠? 60년도 그러니까 내가 방송국에 들어간 것이 63년이거든요. 63년. 63년 정도의 일이에요. 예, 들어가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는 거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 방에 절반 정도는 될까 절반보다 클까 내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쓸쓸하지 항상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책도 보고 제일 많이 그때 그 당시 읽은 것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테이블 들었다고 영어 테이블 영어 프로그램은 영어 아나운서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영어 테이블이 미국에서 와요. 이 그 설교 제작 프로그램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저그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세계 각국으로 그 테이블 릴 테이블이죠. 다 보내고 그러는데 한국에도 여러 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은 그 복음적입니까? 그렇지. 바로 그런 내용의 내용이 들어 있는 복음이 들어 있는 테이블이 왔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테이블이 뭐냐면 테오도르 F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테오도르 F T-H-E-O-R 테오도르 F는 그다음에 F가 아마 성인가 봐 E-P-P-P 테오도르 F라고 하는 목사 그 당시에 저 미국 목사였어요. 그분의 설교였는데 그걸 내가 나의 텍스트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딸려오는 그 팜플렛도 많아요. 책자도 있고 조금 두꺼운 책도 있고 얇은 책도 있고 그 책들이 있고 그거 다 내 책상에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테이블 또 녹음길 틀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그 그걸 들었거든요. 방송 시간에 맞추어서 들을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테이블 듣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물론 그 전에 내가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있었다는 얘기서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그 복음서부터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야 이렇게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참 쏙쏙 마음에 들어오고 잘 이해가 되네 하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딱 내 걸린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 요한복음 복음 구절 중에서 아주 결론적인 그런 구절이지. 딱 그거 그것이 딱 걸렸어. 왜냐하면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영생 뭐 영생을 얻으리라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전부 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토요가 아주 매력적이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래야 마귀 내가 그러면 마귀가 나를 못 뺏어간다는 뜻이지. 그렇지. 마귀가 못 뺏어가면 내가 영생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도망갈 텐 어쩔 거야. 이렇게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 생각했어요. 내가 도망갈 쪽에는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내 자유로 믿으니까 내 자유로 또 안 믿겠다고 도망가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에서 내가 깨달은 거냐면 아무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도 하나님 품에서 도망가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 애기 엄마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애기하고 같이 노는데 애기가 바닷가로 막 아장아장 막 걸어갈 적에 너 잘 간다 너 또 수영할 줄 아는구나 그러면서 나줄 엄마가 어디 있어 나 네. 그것까지 생각했어. 네. 저거 안돼 하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애기를 덥석 안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절대로 하나님은 내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한번 하나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걸 깨달았거든. 혼자 기특하죠. 아, 그 기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걸 깨닫고 엄청 좋아했어 혼자. 권 목사님 무슨 무슨 하루 종일 찬송가 부르셨다는 거 마찬가지로 혼자 굉장히 좋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붕 뜬 것 같아. 그리고는 우리 모임이라는 게 전혀 뭐 생각지도 않았죠. 근데 우연치 않게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이건 좀 어쨌든 내 간증 속에서는 좀 비중이 있는 거야. 처음에 권 목사님을 만난 게 아니라 처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프리머드 브라드렌, 프리마우트 브라드렌 이제 영국 계통이지 아마 프리머드 브라드렌 처치에 다니는 형제라는 사람들을 만났어. 왜 만났냐면 내가 방송에 들어갈 적에 그 교회에 있는 형제분이 총무였었어. 총무부장이라고 한 거를 그냥 총무를. 방송국 총무부장이에요. 예. 이제 나중에 목사 돼가지고 이제 강영재 지금 강의자 말씀하신 게 지금 브레드린 처치 말씀하신 처치에 있는 형제가 거기 총무였었어요. 그래서 그 총무하고 인터뷰하고 내가 거기 들어갔거든. 추천은 이제 내가 거기에 추천한 거는 어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셔 나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추천했는데 이제 내가 군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강 하고 이제 이제 인터뷰까지 하고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계시는 교회에 형제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도 알게 됐고 결국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를 그 형제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그때 비로소 무슨 내가 그 총무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총무는 나를 인정해주고 받아줬으니까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복권 받았다 그러면 그분도 미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기 안 했는데 거기 형제들을 내가 알게 돼가지고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구원받았다는 형제를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하는 그 요한 3서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그 요한 3서에 있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 내가 저렇게 구원받았다는 사람 만나면 왜 이렇게 반가울까? 그냥 나도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알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고 그 후에 이제 권 목사님 만난 얘기는 아주 필요해야 돼요. 왜냐면은 근데 그러다가 그는 미국으로 가시고 다른 총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총무가 들어왔는데 그 다른 총무가 누구냐면은 바로 회장님하고도 잘 아는 분이고 권 목사님하고도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계속해서 우리하고 교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았어. 이제 그 이름도 안 되는 게 좋아 지금 어디인가 계시는 그분이 권 목사님을 추천하신 거네요. 그렇지. 그분이 권 목사님을 추천해서 왜냐면은 방송을 하는 목사가 필요하다. 방송 목사 다른 분이 허군 있었는데 복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렇지 바로 그 단체가 복음 단체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총무가 추천을 했고 추천을 했을 때 어떻게 심사를 했냐면 간증을 먼저 보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간증을 이제 같이 들었는데 그때 나도 심사위원이었어. 왜냐면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되더라고. 특별히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간증한 적이 없거든. 사실은 본래 구원받은 걸로 인정받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슬그머니 이제 진짜가 됐는데도 진짜가 요때 됐다라는 말을 내가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둘러앉아서 권 목사님의 간증 테이블 들었을 적에 들었을 때 어땠나요? 이야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구나. 와. 엄청 좋아했어 내가. 권 목사님이 간증을 듣고 나하고 모든 그 계기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이런 게 나하고 똑같아. 구절은 약간 달랐어. 권 목사님은 로마서지만 나는 요한복음이었거든. 그래서 그 구절은 달랐지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깨달았다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난 그 뛸 듯이 반가웠어. 그래서 이번 빨리 모셔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결정이 되어가지고 모시게 됐고 몇 달 동안은 바로 오실 수가 없었어. 왜 그랬는지 나중에 그 물어본다면서 내가 못 물어봤는데 바로 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녹음을 설교를 녹음을 했어요. 리얼탭 이만한 리얼탭에. 그 소니 그 녹음기 커다란 거거든요. 거기다 집에서 녹음을 해서 오면은 그걸 가지고 설교가 나갔어요. 아침에 처음에는 아침에. 오셔서 직접 방송은 하시지 않았네요. 대구에서 녹음해서 대구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면 그걸 이제 방송을 냈는데 그걸 이제 편집해가지고 방송 내는 건 내 몫이지. 찬송가도 넣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권신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나가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금방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듣겠지. 그렇게 몇 달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그 테이프로 권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겠네요. 그렇지. 설교 들은 감안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구나. 설교 내용도 무척 좋아했지. 근데 보고 싶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오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간증도 다시 듣게 되고 또 생활 간증을 듣게 되고 장로교 간증하시고 그렇게도 이제 간증을 했고 그럼 자연스럽게 또 뭐 그 비로소 그때 된 거냐 뭐 이런 거 묻지도 않으셔서 자연스럽게 그런 줄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물었어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대학교 다닐 적에 그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무척 감동적인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길어져.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죄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해결할 길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그것도 또 길어져 얘기가. 그러니까 그건 그만두고. 그런데 어느 날 띠오드레프의 설교를 듣고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비로소 확실하게 내가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걸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 깨달은 게 구원입니까? 나중에 이것이 구원입니까? 그걸 물었어.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님 당연히 그런 이 죄사함 받은 것이 구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럼 그걸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알게 된 거는 아마 그런 웬만한 사람들 그렇게 알고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네. 그 소위 기독교인들 가운데. 네. 그렇다면 극동방송국에 권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네. 오시면서 이제 같이 교제가 된 건가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예, 권 목사님 오셨죠. 바로 또 집 있어야 되죠. 가족들을 이제 모시고 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송림동이라고 하는 인천의 송림동이라고 하는 곳에 예, 집을 전셋집을 얻었어요. 전셋집 얻어가지고 한옥이에요. 안방, 거는방, 사랑방 이렇게 이제 있는 꽤 큰 그래도 한옥이었는데 거기서 사시면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어요. 아. 그때 모임을 시작했는데 옛날에 에, 그 조이 클럽에 다니던 그 청년들이 몇 사람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권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몇 달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와가지고 상담받고 구원받은 자매님들이 몇 분 생겼고 인천에. 그래서 그런 분들 몇 사람 해가지고 처음에 모일 적에는 그런 분들도 없었구나. 그건 나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열여나문 명 권 목사님의 대청마루에 모여가지고 주일 집회를 했어요. 그것이 인천교회의 시작이죠. 인천 서울교회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청마루 집회가. 예, 그렇죠. 당시에는 서울 예. 집회는 없었고.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여나문 명이 교회를 시작했던 거죠. 경 씨 지금 뭐 들어보는데 좀 이해가 됩니까? 당시 극동방송국 상황이.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것들이 많아서 이제 모임이 어떻게 시작됐고 대구에서 시작돼서 이제 서울로 옮겨온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 지금 그 이야기가 그쵸?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이 대구에서 이제 권 목사님이랑 그 유병원 전 회장님이 만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옮겨오신 얘기들을 저도 이제 스토리랑은 익숙한데 이 얘기를 이렇게 잘못 알고 예. 있는 것들이 꽤 있을 거예요. 네. 이제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서 예, 들었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좀 연결 좀 시켜보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옛날 네. 하도 많아서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길게 전부터 이렇게 하셔서 조금 목이 마르실 것 같아서 네, 지금 목 좀 마셨습니다. 예, 예. 네.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권 목사님이 오셔서 합류를 해서 이제 한 게 한 66년 정도 되는 겁니까? 또 그렇게 되겠네요. 65년? 예. 아, 65년일 거예요. 네, 65년. 65년. 그럼 그 전에는 이제 권신찬 목사님하고 유병훈 회장님이 대구. 주로 대구에서 대구에. 이제 활동하시다가 네. 권 목사님은 방송국 초청을 받아서 이쪽으로 네. 오게 됐고. 근데 그것도 약간의 이제 무슨 에피소드라고 할까? 근데 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네.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게 됐어. 그래서 회장님은 유병원 회장님은 엄청나게 그 섭섭해하셨던 네. 거예요. 아. 그 대구에 저 바야흐로 이제 핍박이 올지도 모르는 걸 아마 예상을 했는데 가버리셔. 딱. 그야말로 단짝구리 장인사위지만 그래도 복음회에선 단짝이었는데 그냥 가버려가지고 얼마나 섭섭한지 내가 여러 번 들었어요. 취직하러 갔다. 권 목사님 취직하러 갔다. 그 취직하러 갔다가 아 취직 잘 됐다가 아니고 좀 서운함이 갔다 돈벌이 하러 집만 살려고 취직하러 갔다. 근데 사실은 다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약간 심술이 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취직하러 갔다 오는 얘기를 내 여러 번 들었어. 그래서 그럴 적마다 약간 웃음기를 띄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런 그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대구 모임이나 이렇게 너무 적고 엄청 생활고가 힘들으셨을 때 이렇게 권 목사님 피해 주셨다. 여기서는 유병헌 형제가 좀 틀 잡고 내가 좀 입이라도 뭐 덜어주자. 그런 생각이 이런... 있었을 거예요. 권 목사님은. 네. 예. 그리고 또 우선 또 잡이 생겼다라는 것도 네. 뭐 사실일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권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인천 방송 극동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좀 설교가 처음엔 그렇게 막 힘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다 이런 네,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건 네. 내가 늘 하는 얘기였어. 네. 뭐냐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 발전의 어떤 그 요소가 되는 계기도 되는데요. 권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나는 금방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권 목사님의 그 주일날 이렇게 한 20여 명에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이야. 물론 방송에서 권 목사님 하시는 방송을 듣고도 참 재밌다 이렇게 느꼈지만은 둘러 앉아서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제대로 내가 들어보지 못한 설교들을 늘 하시니까 이때나 저때나 목사님 그 설교 하시는 것만 고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설교를 시작은 안 하고 자꾸 계속해서 찬송가만 불러. 그래서 빨리 좀 말씀 좀 시작하시지 뭘 또 찬송가 또 부르니 11시에 우리도 시작하기로 돼 있는데 11시 반까지도 찬송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그랬습니까? 내가 나중에 여쭤봤더니 그 솔직한 고백에서 딴 사람 앞에서는 그런 고백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자꾸 캐물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인천에 와가지고 외로웠다. 그리고 말에 힘이 없었다. 자기가 안다 이거. 다른 사람은 뭐 이형제는 뭐 자기 설교를 재밌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딱 스튜디가 여기 뭐 한 몇 자일까 뭐 8자 뭐 단칸방 비슷한 거야 스튜디오가 10자쯤 되겠네요. 마이크 딱 놓고 엔지니어는 이제 창 하나 놓고 저쪽에서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이 그냥 마이크만 대고 얘기하는 것이 답답했다. 네, 반응도 없고. 예, 간혹 편지는 와요. 네. 근데 그 많은 사람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거야. 그렇게 답답해 하셨대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녹음돼가지고 뭐 전국에 보진대요. 그래. 그게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른다 이거야. 몰랐기 때문에 답답했다. 당신은 청취자 수양회 같은 그런 그렇지, 만남의 시간이 그런 없었네요. 그래. 당시 없을 적이고 이제 나중에 어쩌다 있었어도 방송 녹음 가지고 이제 많은 청취자들이 있다라는 기대를 별로 못했지. 이제 그래서 답답하셨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힘이 없었다. 그래서 힘이 예. 없었다라는 그래서 그러셨겠구나. 그런데 나중에 힘이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라는 가 오늘의 핵심이 될 거야. 궁금합니다. 그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지. 그래서 질문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런 힘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된 계기가 있었나요? 심경의 변화가 아니고 그렇죠. 역시 심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그 계기가 바로 그때였다라는 거를 몰라. 그걸 내가 캐치했다는 것도 나도 기특할 거야. 자꾸 자화자찬해서 미안한데 아닙니다. 예, 뭐냐면은 권 목사님이 이제 전셋집 에서 사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드디어 한 2, 3년 지났나? 정확하게 난 그 연도가 자꾸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려면 조금 망설이는데 인천에 제물포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네, 네. 지금도 제물포라는 나라에 네, 제물포 네. 여기 있던가요? 예, 네, 있습니다. 그 제물포의 역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땅을 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하나 지셨어요. 권 목사님께서 권 목사님의 예. 집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흙벽돌로. 네. 흙벽돌 그거 우습게 알면 안 되고 괜찮은 거예요. 네. 빨간 그 저 황토 흙으로 이제 다져가지고 네. 거기 집 넣고 다져서 밟아서 아 지푸라기를 놓고 네. 그래 찔기거든요. 아, 네, 네. 깨지지 않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말리면은 굉장히 단단해요. 단열도 잘 돼요. 그러니까 보통 왜 콘크리트로 만든 왜 그 블록이라는 거 있죠. 네. 예. 조그만 벽돌 말고 그 큰 거, 그것만하게 만들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쌓아서 집을 한옥을 짓는데 보통 높이는 그게 쓰러질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높이는 못하죠.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다 줘요. 뭐 창문 틀도 끼고 짓고 뭐 이렇게 가지고. 아, 우리 평수로 치면은 30평은 안 됐을 것 같아. 20몇 평, 뭐, 그렇게. 방, 거름방, 안방, 마루, 네. 좀 큼직하게. 이렇게 방은 두 개였고, 그런 정도의 집을 지었는데, 권 목사님의 형님이 대목이에요. 집 짓는 목수, 대목이라고 그러죠. 대목이셔가지고, 그 오빠 그분이 오셔서, 석가래 뭐 이런 거 이제 벽은 이제 흙벽돌로 이제 쌓았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집을 저 완성하는데 그 무렵에 나는 출근하고 그러느라고 집 짓는데 별로 큰 도움은 못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도움을 줄 만한 형제들도 별로 없었고 예, 기껏해야 목사님 자신하고 자신과 그리고 이제 형님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집이 완성됐고 드디어 이제 집들이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집회를 했어요. 아, 재물포 집회네요. 재물포 네. 권 목사님 댁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누구냐면 그래도 전국적으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던 형제들이 몇 분 있었어요. 한 10명쯤 다 합하면 10명쯤 됐을까.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구원받은 분도 이제 막 생기고 그걸 적으니까 그래서 그 분들하고 해가지고 전도인 수양회에다 아. 명칭은 그렇지 아마.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참석한 사람이 10명에서 한 20명 그리고 인천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 오고 그러니까 한 20명 넘었겠네. 그러면 안방 거든방 다 터놓고 거기도 앉고 대청마루에도 앉고 그러면 목사님이 저 설교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누가 오시느냐 유형제 그 당시엔 유병원 형제라고 대구의 유형제님이 방문을 하셨네요. 대구의 유형제님이 방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오시는 걸로 돼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물론 인천에서 우리끼리 모이고 그럴 적에도 가끔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순 경기도 서울 토백인데 웬 경상도 사투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말도 빠르고. 네. 저도 지금 그러면 잘 못 알아먹겠어요. 이제 지금은 너무 익숙하니까 계셨다면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또 회장님은 저 이쪽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근래에는 억양만 약간 경상도 억양이지 과거 설교 테이프 무슨 얘기 가운데 무슨 뭐 사투리를 섞어서 한다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해 발음도 정확하고 항상 정확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젊었을 적에 내가 듣던 그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야. 근데 그때는 내가 거의 못 알아들었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래도 항상 힘이 있고 박력이 있고 이야 힘이 있구나. 저 힘이 어디서 났을까 하고서 내용으로 보면은 자신만만해.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신만만해. 거기에 비해서 권 목사님은 힘이 없었고. 내가 그 당시 그랬어. 네. 그 뭐 당연히 그 이제 설교 자리는 이제 그분에게 양보하고 이제 설교를 일주일간 하는데. 일주일간 그러면 전도인 수양회 비슷하게 한 거네요. 일주일간 하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집이 좁으니까 먼 데서 집에 없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잤겠지. 숙식 몇 사람 정도는 숙식을 했을 거고 나머지는 밤에 다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런 거 내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를 했는데 집회는 뭐 거의 다른 기억은 안 나고 집회가 끝났을 적에 집회 도중에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19장 설교였어요. 네, 구절 읽어두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네, 미안합니다. 예, 누가복음 19장이요. 네. 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거울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이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뭐 일단 그 다음에도 계속되지만 여기까지 보죠. 그래서 이 설교를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 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 이거야 뭐 다른 데서 듣고 그때 한 문화 가진 사람의 수건에 꽁꽁 싸두었다. 그래서 책망받았다 말이야. 뭐 이런 정도로 들었거든요. 장사를 잘해야 되겠다. 설교를 설교 끝나고 이제 헤어졌지 아마. 예. 그리고 형제들은 함께 있을 적에 그 자리에 회장님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들었죠. 나도 이제 아 들었죠. 무슨 얘기냐? 아 그러고서 열 문화 다섯 문화 있고 그다음에 남겼고 그다음에 한 문화 남겨준 사람은 이제 수건에 한 문화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대로 수건에 꽁꽁 싸뒀죠. 그때만 하더라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달란트하고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문화 비유하고 그거 짬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막 그게 아니고 그러면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야. 아. 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자기가 항상 대구의 병원에는 왜 그 근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구원을 많이 받는데 나는 방송을 하는데도 뭐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는 거에 대해서 항상 왜 이러냐라는 거를 늘 마음에 고민해 왔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왜 내 은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회제다. 그 교제를 깨달았다 이거야. 은행을 은행은 교제다 이거야. 그래서 그 교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됐다 이거야. 예, 권 목사님이 그러니까 회장님 설교를 마치시고 나가신 다음에 형제들을 모아놓고 내가 됐다. 교제를 알았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그거를 거네요. 이제 우리들한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왜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혼자 자기가 그걸 15문화 10문화 남길 능력이 없으면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찾을 거 아니냐는 뜻이 이자가 바로 우리의 교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야, 바로 그러구나. 아. 와, 그 설교가 그때 풀어진 거네요. 그럼요. 예. 근데 쉽게 권 목사님 만치면 우리는 뭐 즐거워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그걸 권 목사님이 이해하셨다라는 거를 우리는 이해를 했죠. 아. 항상 한 단계 건너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당시에 전국에 전도인들이 모여서 그 예, 설교를 그래, 듣고 그거. 권 목사님께서 이렇게 네. 해석을 해 주신 거네요. 나는 특히 내가 더 절실하게 했나? 그래도 내가 깨달은 것 같아. 아. 그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도 왜 그러냐면 나 그 후에 그 얘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모임의 일이 발전을 내가 이제 눈여겨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권 목사님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인천에 우리 10여 명이 모이다가 즉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옮겼어요. 모임을. 아. 그것이 서울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아. 그게 그 불광동 쪽입니까? 어, 아니요. 처음에는요. 어, 처음에 그때가 조이클럽이 아직 있을 적이에요. 그래서 조이클럽 학생들이 에, 그 세브란스 서울역전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고 세브란스 병원에 그 어, 무슨 그 강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이다 그걸 빌려가지고 모이다가 아, 그것도 세브란스를 듣고 나중에 옮긴다든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한 곳이 서대문에 조그만 아. 밑에는 중국집이고 위에는 방이 있었는데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될까요? 인천에서 모이다가 서울까지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어, 드디어 발판을 만든 거예요. 인천은 인천 사람들한테 맡겼고 그래서 인천에 식구들 몇 사람이 인천에 따로 모였었을 거예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힘들었으니까. 네. 어, 그게 조금 커진 거네요. 그럼요. 아. 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어, 그 중국집 항상 우리는 얘기할 때 중국집 2층이라고 그러죠. 중국집 2층에서 가뜩 모이면 어, 4, 50명은 모일 수 있을 야, 거예요. 같은 모임은. 그때 조이클럽 학생들이 청년들이 함께 모였을 적에 거의 꽉 모였으니까. 조이클럽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뭐, 복음 설교를 같이 듣고 교제하는 아, 팀입니까? 내가, 아 여기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네요. 네. 어, 그 조이클럽 간략하게 어,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은 영어 클럽이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자주 초청해서 설교를 영어 설교를 듣고 또 영어로 간증도 하고 그러는 아주 건전한 청년들이었는데 어느 날 권 목사님이 그 청년들의 집회에 초청되어 가지고 설교를 하셔서 거기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생겼어요. 예. 어, 그래서 그분들이 권 목사님을 엄청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회장님까지 만나서 회장님은 아주 그 사람들을 정말 어, 사랑했어요. 아. 그래서 아주 어, 기대가 되는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나중에 한 2년쯤 지났을 적인가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모였다고 그랬죠. 중국집 2층에 모였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아, 우리는 이제 모처럼 서울교회가 제대로 시작되는가 보다. 아,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 좋은 청년들 아주 활발한 청년들 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그랬었는데 딱 1시 지나면은 우르르 일어나서 가요 이 사람들이. 저희 클럽 젊은 친구들이. 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클럽 모이는 시간이 오후 2시야.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교회 다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추 시간 맞춰야 돼. 와 일어나 가면은 완전히 어, 우리 모임은 김이 새는 거야. 서대문 중국집 2층 모임은 어, 썰렁하겠네요. 어, 썰렁해져요. 지금 말 잘했네요. 썰렁해져요. 그래서 상당히 그 권 목사님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셨고 아. 그 내용을 회장님은 이제 주로 근거지는 대구였지만 그게 안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뭐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은 어느 날 그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교회 이렇게 중요한데 교제를 택할래 클럽을 택할래 양중택일을 하라 그랬더니 오. 이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니만 우리는 클럽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나간 거네요. 아, 그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안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간 사람들이 어, 한 30명은 됐을 거예요 아마. 와. 왕창 나가버렸으니까 그야말로 다시 썰렁해졌죠. 어. 그래서 나는 별로 그게 그렇게 실망은 안 됐었는데 네. 그렇게 정말 친하게 사랑했던 젊은이들이 나가니까 많은 형제 자매들의 충격이 좀 컸겠네요. 목사님은 상당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실망도 했겠고. 그랬건 말건 간에 그때 우리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기 시작할 적이거든요. 예. 바로 그때 고 무렵에 그 사람도 있을 적이었지 아마. 일적에 그 문화 비유가 예, 나오는 풀리고. 설교가 있었고 그걸 고 목사님이 깨달으셨고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아주 절망적인 아니었고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허언을 하고 자꾸 늘어나는 거야. 아 저희 네. 클럽이 나가서 나간 후에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복음이 계속 퍼진 거네요. 예. 서울 전역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나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으면 항상 그쪽에 신경 쓰느라고 네.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싹 나가버리니까는 일종의 뭐 청소를 했다고 할까? 이거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이후는 완전히 우리끼리 깨끗한 더 커졌나요? 모임이? 그때 더 갑자기 커진 건 아니고 점점 내가 점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금방 얼마 안 가서 몇 달 안 가서 그 자리가 또 차는 거야. 자리가 차고 중국집 2층이 또 꽉 차고 예, 중국집 2층이 꽉 차.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하다가 을지로 6가에 예, 어떤 2층 그 당시 을지로 6가라는 건 허름한 그 상가들만 있었을 적이에요. 네. 2층에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 2층을 얻었는데 그건 꽤 컸어요. 우리가 먼저 모이던 장소보다는 배는 컸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것도 몇 달 안 가서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계속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거하고 겹쳐져 있죠.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방송 설교를 하시고 계셨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종종 그 권 목사님이 초대를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도 잘 나가셨어요. 그때는 네. 절대로 이단이 아니었어요. 네.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설교를 항상 그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초대한 거네요. 초대.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라고 여러 군데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저기 예, 지방에까지 지방에 가신 거죠. 예. 전라도 지역에서 지금의 유명한 우리 모임으로서 유명한 그 전라도 지사 그 지사 교회 예. 지사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지사 교회가 장로교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사 사람들이 돈 내 가지고 지은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교의 그 재단에 속해 있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 사람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이 그 식구들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 교회는 무슨 전도사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몽땅 거기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교회 나오는 거기 장로교인데 몽땅이라면 다 구원받은 거 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일단 비율적으로 그렇겠죠. 거기 이제 군 못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교회째 넘어와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교회가 전라도에 몇 군데 있었고 또 김포에도 있었고 해필은요 김포 저 서울에서도 저 북쪽인데 그 김포가 왜 금단 그쪽에 네.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교회째 구원을 받아. 그럼 장로교에서는 난리가 났겠네. 아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것이 핍박의 요인이 된 겁니다. 박해의 시작이. 네, 박해의 시작이 그렇게 이게 이제 모임의 확충과 동시에 박해의 시작이 네. 되는 거네요. 오, 박 팀장님 어떻습니까? 모임이 확확확 커졌대요. 예, 저희 클럽 나가면서.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실감나고 모임이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게 다 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 재밌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홍기 씨는 어때요? 아 이렇게 저는 오대양이 제가 이제 모임을 알기 전에 있었고 세월호가 계속 이제 하락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 저희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계속 전해지고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계기가 있구나 그런 바탕이 이제 예, 그때 있었구나. 이제 이루어진 거지 예, 알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모임이 이제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해마다 해마다 그때 그 무렵에는 해마다 배라고 그랬어요. 해마다 배. 네, 해마다 배가 늘어났어요. 수양회 때도 가령 처음에 우리 왜 저 150명, 그다음에 300명, 그다음에 불광동 수양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늘어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백 명이 아니라 이제 몇천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만 명 수준에 이제 다다른 거죠. 그때 에피소드를 제가 어떤 분들한테 들었는데 이제 이 사람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좁아서 자주 이제 집회 장소를 옮겼나 봐요. 근데 아, 서울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한 몇 주 바빠가지고 몇 주 참석을 못 하고 모이던 데를 딱 가면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도 빌려서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나는 전부 다 생각이 나지. 그래서 처음에는 을지로 육가에 어떤 2층 빌리다가 그것도 몇 달 못 쓰고 또 가고 이제 그다음에 불광동의 수양관. 네. 수양관을 빌렸었는데 그 수양관은 그야말로 수양회 때나 쓸 수 있는 건데 주일날도 그 수양회를 빌린 사람이 주일날도 거치게 돼요. 아. 그런 날은 못 쓰잖아요. 네. 그래도 비어있는 주일날은 우리가 쓰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몇 달 동안 썼었어요. 근데 도저히 그건 또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상 수양관 사업상 지장이 네. 있다고 그래서 그만두고 장기적으로는 빌릴 수가 없는 것이 되고 심지어는 그 불광동 쪽에 양지극장의 극장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려 양지극장이라는 영화하는 영화관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 없을 거야 아마 빌딩도 다 들어갔겠지 양지극장을 빌려가지고 했는데 아 그래서 우리는 10시에 모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극장 상영 시간이 12시라 그래서 10시만 되면 아 나가주세요 하고 구하고 아 숨어서 영화도 볼 수 있었네요 아니 그 영화관이었다고 그게 본래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빌려가지고 오전만 쓴다 해놓고는 12시만 되면은 영화 상영을 해야 되니까 우리더러 빨리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나가서 우린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불광동에 권목사님 집이 있었으니까 저 바쁜 사람은 집으로 가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그 좁은 집에 그냥 아 잔뜩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것저것 또 먹고 이제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즐거웠어요. 쪽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랬어도 그냥 딱 그림이 장막교회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서울교회의 모습이 짐작이 갈 거야.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까 어떤 교회도 빌렸다는 얘기를 했죠. 교회를 빌렸는데 거기 장로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방송국까지 왔어요. 와가지고는 청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유 목사님 참 설교 좋고 뭐 방송도 듣고 그래서 뭐 다 들었대 듣긴 뭘 들어 그냥 소문만 들었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목사 장로 한 분하고 집사 한 분하고 참 아주 참 정말 참 사람 좋은 그런 인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귀가 솔깃했죠. 우리는 그래서 권 목사님 얘기를 다 듣더니 승낙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오케이 됐고 그래가지고 몇 주 안 돼가지고 거기에 갔죠. 그것이 바로 무슨 동이었냐면 성동 장로교회인데 무슨 동이냐면 교회 이름은 성동 장로교회였고요. 그 동네 이름이 약수동. 예, 예. 아이고 나보다 더 잘한다. 네, 약수동이었어요. 네. 지금 약수동 그 전철역이 또 있죠. 네, 네, 네. 바로 그 동네예요. 내가 가면 아마 그 골목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수동에 성동 장로교회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교인은 목사 장로 싸우는 바람에 텅 비었고 그러니까 목사 장로만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텅 비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은 없이 그 목 장로 가정하고 목사 아, 저 장로 집사. 가정하고 집사 가정 그 식구들만 남았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권 목사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권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한 거죠. 근데 우리 교인이 몽땅 갔다고 갑자기 한 200명 교인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희색이 만면하죠. 네. 교인이 이렇게 늘어났고 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모셨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부러울 곳이 없는 제대로 교회가 됐고 또 간판도 성동장로교회 그대로 사용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또 성동장로교인이 됐다. 근데 그런 이름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아, 진짜로 전혀 아니, 간판도 그냥 그대로. 그런데 그 그 예배당이요 벽돌집이 아니라 목조 건물이었어요. 2층 아. 예, 아래층은 또 이제 다른 용도로 주일학교도 있고 2층은 예배당이었고 그 뒤대면 쿵쿵쿵대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걸 이제 쓰고 상당히 오랫동안 썼지요. 지금 이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 계속 지금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서울교회 이게 시간 관계상 조금 훌쩍 뛰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예배당도 썼다. 그것도 하나의 네. 역사 중에 하나. 예.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막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박해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핍박과 네. 그 이야기를 좀 그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게 극동 방송국하고도 연결이 된 거죠. 아니, 그럼요. 아주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여전히 이제 권 목사님은 방송 설교를 하셨고 방송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그것이 영향이 컸죠. 그런데 문제는 방송 설교를 했기 때문에 방송국 이름으로 수양회를 했어요. 우리 청취자 수양 아니 우리 수양회는 본래 대구에서 그 뭐 150명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하양농장에서 네. 그렇게 시작됐던 우리 수양회인데 이럴 것 없이 아직 청취자 수양회를 우리 수양회로 하자. 그것이 그거니까. 그럼 타이틀은 극동방송국 청취자 수양회. 아 이렇게 붙였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방송으로 아나운서를 하고. 그래서 그 아나운서를 듣고 맞대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을 듣긴 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청취 그 여론조사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아나운스를 하면은 그걸 듣고 수양에 참석했다는 사람의 숫자도 꽤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믿기로 해서 믿기라는 거죠.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방송 청취자 수양회 해가지고 간판 내걸고 그리고 수양회를 하니까 당시에 권위가 있었죠. 안내방송도 선생님 직접 물론 하죠. 그러면 안내방송을 돼요. 그때는 뭐 CF 따로 만드는 거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 사이에 매달 며칠서부터 방송 청취자 수양회를 합니다. 문의도 왔나요 실제적으로? 예? 문의 궁금해서 거기가 어딘가요? 저 참석하고 싶다. 다 있었죠. 편지도 오고. 편지도 오고. 편지도 종종 오고. 그러면 첫 방송 청취자 수양회는 네. 몇 명이 올지 알 수 없었겠네요. 알 수 없었지만은 이제 대강 우리 수양회 기본 숫자가 있으니까. 예. 그 우리 수양회도 이제 차츰 늘어날 적이야. 차츰 정도가 아니죠. 두 배씩 늘어날 정도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면 돼 있고 큰 문제는 아니었죠. 거기에 이제 실제로 시청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전을 하니까 훨씬 선전이 잘 됐고 이렇게 해서 늘어났고 그런데 항상 이제 그 우리가 지탄을 받기는 언제든지 방송국이 지탄을 받더라고. 권신찬 목사와 방송국 그 지탄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지탄이 왜 지탄을 받게 된 건가요? 교인 빼앗기니까. 교인 빼앗겼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그, 이제 이 극동 방송국 듣는 사람들은 좀 신실한 교인들이 많이 듣고 그렇겠죠. 예, 예. 그런 분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가니까. 예. 그래서 방송 청취자 수양회 해가지고 수양회라고 이제 사실은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숫자가 워낙 많죠. 네. 그건 본래 지금도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이제 늘어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방송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교회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그렇죠. 가죠. 네, 네. 가가지고 조용히 있지를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거지. 세상이 달라졌는데 주의를 좀 줘요. 너무 자기 교회 가가지고 떠들지는 말어라. 네. 이제 일단 주의를 주지만은 뭐 소용이 없죠. 그 조용도 없고 또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럴 수가 없고. 네. 그게 예수님 시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야. 네,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더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건 아주 중요한 점인데 특히 이제 그렇게 사람 끌어올 적에 자기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슬쩍 데리고 오면 괜찮은데 아 집사님에게 수습거린단 말이야. 뭐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장로님 목사님께까지도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목사님까지 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집사들은 잘 와요. 집사들은 잘 와요. 열심이니까. 그래도 뭔가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장로도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뭐 윤장로, 송장로 뭐 이렇게 우리 장로급들이 다 기성교회에서 장로했던 분이야. 네. 우리가 장로 안수 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불리시는구나.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아주 절대 존중입니다. 그 거기서 받은 장로 소용없어가 아니에요. 그대로 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당시 구원받은 이 교인들이 돌아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불의가 그런데 거죠. 물론 그렇게 지금 저는 그렇게 우락부락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야. 공손하게 했겠지. 그런데 받으셨나요? 듣는 사람은 상당히 충격을 받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별 문제가 없고 이제 슬쩍 묻혀질 수도 있는데 자, 저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만 이상한 소리 한다. 네. 이제 이것이 소문이 난 거야. 그것이 특히 이제 거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들리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설교할 적에는 깨달았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더니만 어디 갔다 와가지고는 구원받았다라든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어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가청 지역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남쪽 지역에 보니까는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국제복음방송에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극동방송이 됐구나. 방송국 그 극동방송국 청취자 수양회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소란을 떠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이제 소문이 났고 자기들 교단에다가도 그런 컴플레인을 했고 그래서 그 편지가 어떤 목사님이 아니야 교단에서 보냈어요. 그 교단에서 방송국으로 편지가 왔어요. 공문으로. 네, 공문으로 정식으로 극동방송국으로 편지가 와서 극동방송이 어떤 방송이며 권신찬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거기만 갔다 오면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 변했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 구체적으로 간증이 거기 나오면요 뭐 문제가 없지. 그래서 권신찬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곤란하다. 이제 이렇게 편지가 와서 그걸 검토를 했죠. 하고 그걸 교단 본부까지는 안 가고 그때 방송국장이었던 미스터 윈철이라고 민철 국장인 걸 보고 전현 권 목사님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또 우리 설교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컴플레인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 신앙 신조하고 권신천 목사님의 신앙 신조하고는 맞다. 우리 팀 선교부의 신앙 신조하고 틀림이 없고 맞고 별 이상이 없는 분이다라고 회신을 해줬어요. 아. 그래 거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때 아, 그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가 여러 개니까 그냥 장로교회라고만 얘기할게요. 어떤 교파라고는 어떤 파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장로교회 큰 교회도 있거든. 그 몇 군데 있는데 그 큰 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아, 알았다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팀 선교부에 그 선교를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 아, 지원하지 않겠다. 교단 자체에서 통보가 와버린가요? 예, 예, 불매운동도 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불매운동은 이제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팀 선교부에서 생명의 말씀사 출판사를 했거든요. 유명하죠. 아, 그.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잖아요. 아예 바로 예. 가, 지금도 같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뭐 방송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훼손될까 이제 사실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또 그 당시에 팀 선교부가 사업 그 교회를 세우는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어요. 방송 우수처지로 방송국 했죠. 그 다음에 강릉에 관동대학교가 있었어요. 네. 아. 관동대학교가 팀 선교부에서 설립한 거예요. 네. 지금도 있지 않나요? 관동대학교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 후에 명지대학교로 넘어갔다가 아. 지금 또 뭐 그렇게 또 넘어갔을 거예요. 지금 단체는 선교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립은 그 당시 저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아마 관동대학생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처음엔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팀선교부에서 설립했던 대학교가 있고죠. 있죠. 그 다음에 불량도 수양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6.25 후에 아주 어려울 적에 고아원이 여기저기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고아원이 부산의 축복산 고아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었어요. 아주 제일 큰 고아원이에요. 거기서 아마 양자도 많이 보내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아원이 전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체가 있었고 물론 수영관이 있었고 내가 얘기했죠. 그런 그 사업체가 있다가 바로 우리는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그런 사업체에 우리는 기부금이 뭐 기부금 사실은 교회에서 별로 기부 안 했어. 방송국에다가 그런 교회에서 기부했다는 얘기인데 못 들었으니까. 그래도 항상 선교단체가 어느 지역에서 선교를 할 때 그것 기독교회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존재가 힘들죠. 존재하기 힘들어요. 교단에서 만약에 배척운동 하게 되면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황했죠. 그래서 거기에 저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선교사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된다. 권목사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 내보내야 된다는 쪽에 처음에는 그래도 방송국장 미스터 윈철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하고 같이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주 강경하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그 미스터 윈철도 우리를 내보내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거기에도 좀 약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이 교회의 핍박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잘 질문을 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얘기를 놓칠 뻔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저런 저 법정 투쟁까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해고시켰다고 11명이었어요. 아, 근데, 당시 방송국에 저희 교단 아니 저희 교회 형제들이 11명. 형제들이 왜 11명까지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돈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 한 2년 전 그러기 한 2년 2-3년 전인가 우리 돈을 대기 시작했어요. 왜 돈을 댔느냐 하면은 점점 선교 그 방송국을 운영할 만한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6.25 사변 직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고 미국에서 특히 원조를 많이 해주고 그래다가 점점 저 한국의 이제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원조가 줄어들고 한국에 그런 대공 방송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동정을 가지고 헌금해 주던 사람들이 헌금을 이제 별로 안 하게 됐다고. 그래서 이런 사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그럼 좋다. 그럼 우리가 돈을 대마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극동방송국 운영권을 딴 거네요. 아, 그래서 아. 돈을 댄다. 근데 뭐만 운영권을 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면은 또 네. 오해를 하고 아, 우리가 또 그 방송국을 먹으려고 그랬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거든요. 전혀 우리가 그런 생각은 없었고 한국어 방송. 한국어 방송만 4개국 방송인데 한국의 한국어 방송만 계약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어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만 우리가 댄다. 아, 사실 운영권도 아니고 한국어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댄다네요. 그렇지. 아. 네, 그거하고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오해 살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누구하고 누구를 계약했냐. 권 목사님이 평신도 복음선교회 대표 그다음에 방송국 국장이 팀선교부 대표 두 대표가 계약서 쓴 거예요. 다 있어요. 지금도 아직 아. 계약서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에 쓰고 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에 사용되는 인원에 대한 봉급 제작비 이것은 한국방송 프로그램 제작비 이것은 우리가 된다 해가지고 아. 그걸 대는 걸로 하고 따라서 그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완전히 별도의 우리의 계정에 의해서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는 돈 곧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계약을 하면서 대거 저희 형제들이 방송국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11명까지 아. 목사님까지 해서 11명이잖아요. 유병원 형제님도 그때 들어가신 그때 거고 그때 바로 그거야. 또 잘 짚어줬어요. 꼭 짜고 온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자칫하면 그냥 넘어갈 뻔했지.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우리 회장님이 아니죠. 그래 그러면은 내가 간섭하마 하고 자청해서 들어오셨고 선교사들은 다 환영을 했고 아. 그래서 그럼 타이틀이 뭐냐 부국장이라고 그래서 부국장으로서 들어왔어요. 왜냐 한국어 방송에 대한 책임 있고 선교사들을 뭐 이런 저렇고 뭐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할 뿐이 아니니까 그 모든 그 팀 선교부의 방침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한국어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한국어 직원들은 다 우리가 월급 주는 직원들이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출근부 없앤다. 파격적인 그 후에도 네. 출근부 없애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일하고 마음대로 나간다. 이제 그거야. 이제 자기가 사인하는 것도 없었어. 출근부도 없앴고 그때는 출근부 대신에 왜 뭐지 이제 펀칭기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것들 회사에서 사용하죠.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거기 엔지니어들도 있고. 또 수위들도 있고 뭐 몇 사람 또 다른 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우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좀 불편했겠지만은 뭐 별도리 없었어요. 우리가 절대 다수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나가다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네. 팀 선교부랑 이제 헤어지는데 왜 헤어졌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 해고를 시켰다고 일방적으로 예.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시켰어요. 장로교들 안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그때 드라마틱한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그 1년 전에 독일로 공부하러 갔었거든요. 방송 라디오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가지고 독일 갔었어요. 그래서 1년을 마치고 1년 1개월을 마치고 그리고 하는 거에 귀국하는 날인데 당연히 이제 내가 1년 동안에 독일 가가지고 모임으로서는 독일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어.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생략하고 내가 가서 독일 모임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참 가슴 설레이는 1년 만에 귀국이었다고. 우리 이제 화수를 낳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얼만큼 컸을까도 좀 봐야 되고 말이야. 그래서 한 귀국을 했는데 공항에 딱 김포공항에 도착했죠. 딱 도착했는데 딱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식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권 목사님, 회장님, 뭐 할 것 없이 어른들은 다 이렇게 한무대기. 그다음에 저쪽에 한 상당히 떨어져서 한 10m 떨어져서 저만치에 선교사들도 한무대기. 아, 이 선생님을 맞이하려고? 맞이하려고 왔는데 따로 따로 있어.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이지? 거기서 무슨 일이지? 그래서 내가 아주 반갑게 이제 우리 식구들 만나고 이제 아,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회장님하고 또 뭐 인사하고 이제 너무 너무 반가워. 난 가슴이 설렜지. 근데 아유 저 선교사들은 또 저기 저쪽에 있어. 그래서 막 뛰어가가지고 또 뭐 인사하고 그랬지. 네. 그게 왜 그랬는지 그때까지 내가 모르는 거야. 왜 네. 따로 있는지. 선호들 자기 편 만들려고. 그게 왜 그랬는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다 저쪽까지도 인사하고 오니까 대뜸 나를 그야말로 데리고 낙거채에서 뭐 낙거채는 뭐 그런 제스처는 없었지만은 같이 우리 식구들끼리만 차를 타고 불광동으로 갔다고. 불광동 가는 동안에 차 안에서 회장님이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야.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왜 무슨 사건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때까지 전혀 우리가 핍박이라는 그런 걸 모르고 내가 독일을 갔으니까. 독일 갔다 왔을 때 우리가 핍박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도 내가 이해를 못했어. 예?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도착을 해서 신문을 나한테 내놨어. 형제들이. 네. 그때 기독공 뭐 무슨 뭐 기독 신보 뭐 할 것 없이 크리스찬 신문, 기독교 신문들을 다 내놨고 그때 일반 신문에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어. 네. 기독교 신문 다 내놨는데 읽어보니까는 아, 목사 시중도는 처녀. 네. 그다음에 뭐 저 뭐 혼숙 사건. 네. 그래 혼숙 뭐 이런 아 그러니까 일반 기성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 신문에서 우리 모임을 음해하려고 그 이상한 예. 좀 이렇게 소문들을 거기 만들어서 기사로 만든 거네요. 그 일반 신문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내가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박해의 원인이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독일을 가기 전에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대화 대담 프로그램이 지금 대담하는 것처럼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누구하고 내가 대담을 하냐면 탕명환 씨하고 대담을 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탕명환이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당시에도 유명했습니까? 아, 당시에도 꽤 알려져 있었죠. 기독교계에서는. 목사였습니까? 아니, 아, 목사는 아니고 그냥 종교 평론가. 예, 예, 예. 그래서 뭐. 잡지 기독교 잡지를 했고 그다음에 프리랜서로 취재를 해서 각 기독교 언론에다가 전부 배포를 해요. 아. 그러니까 확 퍼졌죠. 근데 프로그램을 했는데 뭐 제목이 뭐였냐면은 그 신흥 종교 시리즈였어요. 네. 그러니까 새로 신흥 종교는 저 바로 탕명원의 밥이죠. 그래서 신흥 종교를 취재해 와서 우선 방송부터 내고 그리고 다 취재 기록을 해서 다른 신문에다가 언론에다가 다 기독교 언론에다가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항상 거짓말이 뭐 80%니까 재밌게 쓰죠. 그러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난 또 사회자잖아요. 마이크 놓고 이제 탕명환 씨 여기 앉아 있으면 아 이번에 어디 갔다 오셨죠? 그러면 아 저기 저기 계룡산에 갔다 왔습니다. 계룡산이요? 아 계룡산은 거기 참 유명한 산 아닙니까? 거기서 왜 뭘 보고 오셨죠? 그랬더니 거기에 참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딱 들으면 짱까장까장까장 하는데 박수 치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이 찬송가입니다. 그래 박수 치면서 찬송가 부르는 그런 게 나와요. 소리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재밌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그쪽 교리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정말 엉터리 같은 거 그런 얘기를 해야 이제 흔히들 얘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한참 얘기했으면 재미있어. 그러면 한 그게 30분 프로그램이든가 그래. 그러면 거기다 앞뒤에 자전거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걸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내가 하다가 독일 갔어요. 아 그러니까 탁명환 씨가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었죠. 계속 나왔죠. 아. 그리고 이제 신흥 종교 이야기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방송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간 다음에 독일 간 이후에 권 목사님이 그 겸임을 했어요. 아. 권 목사님은 전도 부장 이용하는 방송 부장 방송 부장이라는 게 이제 편성 뭐 이런 것 다 하는 거니까. 예, 그랬다가 내가 간 다음에 권 목사님이 그걸 맡았는데 그 방송을 하면 꼭 그 사례비를 줬어요. 근데 사례비를 줬는데 어느 날 또 이 사례비를 올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내가 없는 사이에. 그래서 사례비를 또 얼마로 또 올려줬다는 얘기를 또 권 목사님 그 나중에 또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사례비 받고 방송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팀 선교부 선교사들하고의 갈라지는 그 순간에 탁명환이는 뭐냐면 즉시 방송 자기가 하던 걸 그만두고 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구원파 때려잡기에 나선 거지.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거예요? 정확히? 그때 그 즈음에 그 나오는 단어입니까? 맞아. 그때까지도 구원파라는 이름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나가면서 그 이름은 아마 다분히 내가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탁명환 씨가 상당히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구원 소리를 하니까 구원파가 됐겠죠. 아마 그때 좀 자연스럽게 된 이름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그래서 이제 구원 받아 이렇게. 그래서 뭐 이 지금 이 방송에 제목도 구원 받아. 우리는 구원 받아. 난 사실 못 마땅했어. 아픔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 이름에 못만 났겠는데 철딱선이 없는 젊은 것들이 신바람나게 우리는 구원받아. 또 뭐죠 그때 뭐 데모할 적에도 뭐 막 써붙이고 그래가지고 저게 아닌데 난 그랬지만 그걸 어떻게 말려 그 떼거리를. 그래서 다시 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극동방송국하고 싸우고 있을 즈음에 즉시 그만두고 그만두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또서 대담 프로그램도 하고 도와줬는데 내가 좀 괜히 잘못했네. 그리고 조용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자기의 그 있었던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칫하면은 거기에 있었다 너도 거급하지 이렇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 짐작이에요. 그래서 종교 잡지나 신문사에다가 기고를 한 거네. 기고를 하는데 이분의 아주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도 잡지가 있거든요. 자기 잡지에다가 절대로 직접 안 씁니다. 아주 능숙한 방법. 교활이라면 욕하는 게 되고 능숙해요. 우선 취재를 해서 다른 잡지에 줘요. 다른 신문에 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가 귀국하자마자 본 신문들이 무슨 신문이 거기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모든 기사들이 다 그 사람한테서 나온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나가 전에 그러면 그걸 다 몇 주 후에 다 취합을 해서 자기 잡지에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 어떤 신문에 이런 게 났다. 어떤 신문에 이렇게 났다. 이렇게 된 거. 자기 글인데. 능숙하네. 나도 교땡 이거 단어를 쓰고 싶지만 그거 우리가 배울 만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사람은 아주 지위가 점점 튼튼해지고 권 목사님하고는 그러니까 권 목사님에 관한 얘기 막 쓰고 권 목사님이 또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 고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 비슷한 것도 한번 받은 적도 있어요. 뭐냐면은 선거유예. 네, 유예, 유예라는 것도 그 유죄예요. 예, 맞습니다. 선거를 내리지만은 조금 기다려본다 하는 것이 네, 선거유예거든요. 다 준다. 예. 예, 그래서 선거유예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나는 무죄다 이제 이렇게 선전을 하자고 또 그 후에 제이 씨도 많이 써먹더라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그 갔다 독일에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다. 이게 핍박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핍박이 온다는 것 자체가 네, 처음 당하신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 이게 조금씩 이단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만 해도 권 목사님 초빙되어 가지고 설교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회장님도 일반 교회 나가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네. 회장님도 별로 자기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저 남쪽에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희 탁 씨가 그렇게 해서 제보를 하면은 그냥 일반 신문에서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여부를 캐기 위해서 기자를 보내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단이 돼버린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그 신문은 그 신문 교인들이 보고 목사님들이 아, 다 보죠. 그러니까 아, 여기 이단이다. 아예 그냥 이단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사이비, 그다음에 심지어는 백백교 같은 그 당시 그 백백교라는 유명한 그 살인 집단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명칭도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이 택시가. 예, 그렇게 해서 갑자기 우리가 이단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권 목사님 초대에 해서 뭐 설교할 일도 없었고 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서는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됐고 뭐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단이 됐는데 그 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그러다 말았지만 오대양 사건 같은 것도 이제 그 무렵에 일어났는데 왜 그렇게 탁시가 그렇게 열을 올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 모함하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가 한번 그렇게 당했잖아요. 네. 권 목사님하고 법정 투쟁을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무렵에 가장 그 자기가 싸워야 되는 그리고 자기가 꼭 뭐 이렇게 싸울 대상이 누구냐면 소위 구원파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무서운 건 통일교도 안 무서워. 통일교도 막 그 비판하고 그러면은 또 타협이 들어오고 그래요. 예, 돈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통일교가 두 문제도 아니고 뭐 지금 이 소위 이단이라고 나오는 여러 교파들 있잖아요. 그런 교파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것도 고소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별로 겁을 안 내는데 이 구원파하고는 겁을 낸다기보다는 제일 껄끄러운 대상이었고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다고. 87년도죠. 그래서 오대양 사건하고 관련된 거는 할 얘기가 또 많지만은 또 그다음에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다음번에 다시 또 모시기로 하고요. 그 얘기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이단이 된 게 그러네요. 내용이 갑자기, 갑자기. 내용이 너무 황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우리가 뭐 근거를 한번 예를 든다면 아까 이제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뭐 목사님 시중을 두는 두 처녀 이게 제목이고 그 밑에 이제 권 목사님 얘기가 쭉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 제목은 다른 기사고 항상 그래요. 예. 네, 그냥 첫 보면 이게 권 목사님이라는 이미지를 딱 주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기사예요. 제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나 이런 걸 너무 참 교활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구원파가 당한 거네요. 청년들이 뭐 혼숙을 했다. 라는 것도 야 혼숙 그러면은 아마 나쁜 이미지잖아요. 그냥 한방에서 이제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어울려 잤다 하는 얘긴가 보다. 이거 참 완전히 이건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면은 밤에 어떻게 잤다 소리는 없어. 그러니까 한 사람에 아니죠. 의해서 이게 저희가 그 이단이라는 사이비 이단이라는 그런데 게 그런 뒤집어 쓰여진 거죠. 나쁜 이미지는 점점 퍼져나가. 괴담처럼. 예. 이건 근래 있었던 사건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더 이제 황당한 거는 그때 신문에 난 것들을 그래서 저희가 사과문까지 받았어요. 신문에도 정정 보도가 났거든요. 사과문. 극동방송국의 방송 설교를 담당해온 권신찬 목사에 대한 사과 및 해명. 본인은 기독공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 1974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수십 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권신찬 목사와 그분이 심호하고 있는 개교회에 대하여 본의 아니게 감정적으로 과장 또는 사실과 다르게 오보하여 정신적, 사회적으로 권신찬 목사는 물론 그분의 소속 교회 회중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케 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상을 통해 사과하오며 아울러 몇 가지 해명을 하여 독자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는 내용 몇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1. 극동방송 사이비성 노출 운운에 기독공보 74년 5월 18일자 상기 제하의 기사는 국가 중요시설로서의 전파 매체인 방송국을 일개인의 설교 내용과 연결지어 기사를 작성해 극동방송국의 청취자와 기독공보 독자를 일시 혼란케 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극동방송국은 본래 19년 전 대공산권 선교를 위해 설립된 초교파 선교를 위한 전파 매체였고 지금도 그러함을 밝혀둡니다. 2. 가짜 목사 시중드는 두 처녀 제하의 기독공보 74년 6월 1일자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였고 더욱이 동 기사 내용과 권신찬 목사와는 하등 관계도 없는 것을 얼핏 보기에 마치 권신찬 목사와 동 기사가 연관된 듯이 고의적으로 기사를 작성, 큰 제목과 부제를 연결지어 기사를 작성한 것은 공정과 당의를 외면하고 감정으로 편집된 인상이 있었음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물론 기사 내용이 말하고 있거니와 전라북도 지사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영욱 목사 사택의 교우로서 주일 오후와 수요일 오후에 봉사하고 있는 한 여성의 순수한 신앙의 표현을 왜곡되게 기사화했고 더 나아가 권목사의 가르침이나 교리와도 하등 무관한 내용이었음을 해명하므로 다소나마 그분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 기독공보 74년 6월 15일자 청소년 선도의 어둠길 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소제목으로 극동방송 탈선, 여고생 꾀의 혼숙이라는 기사는 단순히 풍문에 의해 전해진 왜곡된 보도였으며 사건의 내용을 조사하여 본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전에 살고 있던 한 여고생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허무 속에서 방황하다가 자살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공주에 있는 언니를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언니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자 공주 교대에 다니는 언니는 그 여고생을 한정석 목사에게로 데려갔으나 한 목사의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훈시에서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자살의 결심을 더욱 굳혀가지고 나오다가 언니의 친구 되는 오양을 만나게 되어 오양의 안내로 학생들의 모임인 성경 공부 집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인간이 사는 뜻이 무엇이며 보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성경에서 깨닫고 좋아하며 자살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다음날 그곳에 다시 모여 밤 11시까지 성경 이야기를 듣던 중 한정성 목사가 나타나 왜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한 방에서 남녀가 모여 있느냐고 힐문했던 것이며 이 말이 확대되고 와전돼 이와 같이 기사화되었던 것입니다. 4. 권신찬 씨 목사 안수 남발 운운. 마치 무면허 의사나 운전수에게 면허증을 남발해 발급하듯 자격이 없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비인격자에게 일개인이 임의로 목사 안수를 주었다고 하면 이는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으나 교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권신찬 목사는 기독 공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전북 산서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준 사실이 없는데도 기독 공부는 3회에 걸쳐 목사 안수 확실이라고까지 하여 보도한 것은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잘못된 제3자의 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오보했음을 밝히면서 해명하는 바입니다. 5. 기독공보 만화 제123회 권신찬 목사는 방송 설교나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교인과 젊은 남녀의 결혼식을 침례하였음이 많은 증인을 통해 밝혀진 바 74년 6월 1일자 기독공보 만화가 그 내용에서 권신찬 목사는 젊은 교인에게 결혼을 거부 내지는 연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십을 통해 오보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렇게 허무 맹랑한 교리를 전파하는 양 악평하여 간접적으로 권신찬 목사가 이단임을 인식해 한 처사는 잘못이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대체적으로 기록한 몇 가지가 사실 묵은 내지는 과장, 왜곡되게 전달되어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권신찬 목사에게 정신적, 사회적 타격을 입게 한 본인의 과실을 지상을 통해 시인하며 그간 추락된 권신찬 목사의 명예가 다소나마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추후로는 이와 같이 타인을 모략하고 비방하여 국민 총화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정인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것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1975년 1월 13일 한국기독공보사 전 편집국장 고환규 백. 그 후에 그럼 당연히 이제 그 기사는 의미가 없는 기사잖아요. 근데 탕명환 씨는 그 기사들을 다 모아다가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를 비판하는 책인데 새칭 구원파의 정체라는 책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정정보도까지 해서 이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걸 따로 모아다가 책을 내서 그걸 배포를 하고 그걸 또 기정사실화해서 이게 만든 겁니다. 답답해지네요 조금.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나요?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단 그러면 교리적이잖아요. 예. 이단은 교리적이어야 돼요. 기독교 이단이다 하면은 기독교의 그 근본 성경하고 어디가 어긋났느냐. 어긋나야지만 이단인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신문에 내고 그런 교파들 가운데 심지어는 이단이라고 저 총회에서 결의를 해요. 뭐 장로교회 이제 장로교도 파가 여러 개니까 뭐 장로교회 총회에서 저 소위 저 기독교 보험침례 누군 어디 한 군데는 아니에요. 여러 군데는 이단으로 규정한다라고 이제 규정 무슨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면 무엇이 이단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교리적으로 그게 나오는 일이 없고 또 그런 거를 정할 적에 당연히 우리한테 확인을 하고 조회를 하고 이래이래서 이단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할 말이 있느냐. 그것이 이제 신사적이겠죠.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나요? 물어본 적이 전혀 없죠, 물론. 그것도 신기하네. 또 더군다나 또 신문, 그 기독교마다 교포마다 신문이잖아요. 신문이 있으면 신문에 또 뭐 사건도 나고 뭐 하다못해 뭐 저 목사 시중돈 두 처녀 그런 게 나오면은 그런 일이 싸고 마이크 들고 왔어야 될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갔어야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인지 얘기를 들어야 될 거야. 그런 거 없었고. 그러니까 참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게 없어. 지금도 뭐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아진 게 없어. 그렇게 일단 나요. 그래서 이제 싸우려면 천상 명예훼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언론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싸우자면은 몇 달 걸려야 되고 몇 년 걸려야 되고 요새 같이 뭐 언론 중재위원회라는 게 있으면은 일단은 1단계로 해결은 할지도 몰라 그런데 네. 그런 거 없었으니까 네.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 우리는 온 겁니다. 그것이 깨끗하게 해결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길입니까? 어려운 질문이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또 이용하시죠. 우리에게 나쁜 상황들도 하나님은 나중에 결국 보면 우리 시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단련이 됐는지.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통해서 저희 모임이나 교회가 훨씬 더 커진 거죠. 아유, 당연하지. 또 박해가 오면 더 커지고. 그리고 또 그런 박해가 오면은 그 당시 초대 당시에 이스라엘의 박해가 왔을 적에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지금 이 유럽 지역 뭐 이렇게 가지고 복음이 확산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지금 그다음에 이제 남미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까지 그동안 감히 갈 생각도 못했던 아프리카 요즘 복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했다고 봐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뭐 너들을 더 중요시하시는 하나님 아니니까. 실제로 저희가 오대양 이후에 해외 선교에 굉장히 많이 그래요. 확산이 됐죠. 이 선생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선생님 다음 번에 한 번 더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약속은 하려면 하는데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듣고 싶은 거는 얘기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 얘기가 많은데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물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극동방송국 결별까지만 하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내 간증. 네, 결별한 뒤에 방송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실 텐데 그거에 대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회장님이 굉장히 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디에 방송국 파는 거 없느냐 있으면 우리 사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LA 쪽에 방송국이 하나 났어요. 상업방송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러 이제 갔었어요. 나도 가고 이제 누가 같이 가가지고 정말 얼마에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성사는 안 됐어요. 그렇게 어쨌든 방송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는데 그 사이에 방송 매체들은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뭐 그때 텔레비전도 있을 때인가 없을 때인가 그럴 적이었었는데 지금 텔레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고 또 인터넷 방송도 있고 지금 인터넷 방송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태룡 씨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좀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선 산 역사의 이제 증인을 모시고 생생한 경험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나도 미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거짓말과 이런 모함을 받는 거를 원통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어떻게 복음을 더 이렇게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건가라는 게 우리 교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숙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박 팀장님 오늘 어떻습니까? 예, 너무 좋은 이야기였고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구나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진 것 좀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에도 또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 역사의 흐름이 또 이어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더 큰 어떤 복음의 그 일로 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은 계기였습니다. 우리 사이트에 EBC 월드를 열어보시면요 거기 우리 이야기라고 하는 난이 있고 그걸 열면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가 혼자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일정 기간 동안의 얘기는 내가 했고 내가 썼고 그 썼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산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대구의 얘기는 또 따로 썼고 목포 얘기 누가 따로 썼고 미국의 전도 얘기를 따로 있고 그랬죠. 우리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천교회 이야기를 읽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이 있으면은 더 관심 있는 분은 우리 EBC 월드를 열어서 그 EBC 월드에서 그걸 넣자면 자기 저기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홍기 씨 오늘 어떻습니까? 네, 박 팀장님 말씀대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에서 뭔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배울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가 이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우리의 귀한 교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